너는 이 세상을 사자성어 하나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반하장 도둑적자의 뒤집을 반 두탄할 하 지팡이장 무슨 뜻이에요?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읽어요.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잡고 주인으로 하는 것이 비슷한 말로 주객전도 본말전도 뭐 이렇게 나오지요. 남의 집인데 들어가가지고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거 집이 좋은 거예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주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몽둥이도 들고 적반하장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홀만 훈트라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림 아시죠? 많이 보셨죠?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윌리엄 홀만 훈트가 그린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 앞에 서 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빛이 나요, 빛이. 이쪽 그림에는 이제 등불까지 들었어. 세상이 캄캄하다는 얘기죠. 그 등불. 여기 예수님께서 빛이 나죠. 예수님께서 계속 그 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계시는.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안 열어줘요, 문. 이 그림을 잘 보면 여러분 여기에 원래는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말하자면 안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그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웬일이지 안 열어줘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놨다. 예수님께서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난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런 좋은 제의를 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안 열어줘요. 윌리엄 홀만 훈트는 그냥 바깥에서 두드리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데 두드리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이다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그렸는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새롭게 저는 한번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해석. 새롭게 해석하는 뭐냐 간단해요. 그림 한번 더 띄워줘요. 오늘 제가 이 세상 사자성을 하는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도둑이에요, 도둑.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데 문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 일이. 이거 예수님 집이 예수님 집 예수님 집인데 이제 예수님께 들어 문이 닫혔어 그래서 두드리는데 안 열어 계속 서 있는데 아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야 내가 너를 더불어 먹고 넌 나 더불어 먹을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인데 적반하장이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셔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집인데 불구하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리고 도부를 먹고 그는 나로 도부를 먹으리라. 그럼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에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도부로 먹고 너 나랑 도부로 먹는데 이 말은 야 같이 식구 되자. 내가 너 가족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것도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심식사 같이 하잖아요. 식구라는 얘기야 식구. 같이 앉아서. 그러면 의미로 식사하세요 그냥. 그런 의미로 무엇을 나는 먹든 같이 밥을 먹고 싶기도 합니다. 내가 너 식구 되겠다. 가족 되어주겠다. 예수님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면 안녕. 요한이 이 안타까운 현실을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요한이 오늘 봉독에 두는 말씀에 표현합니다. 11절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아주 점잖게 표현하는 거죠. 예, 사도 요한이.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 오셨다고 주님이? 어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받아줘. 자기 집에 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요. 게다가 주님께서 빈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한껏 선물하고 한쪽에는 구원 영생 이 세상 가장 필요한 그걸 우리 주님께서 갖고 오시고 또 한쪽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 양손에 가지시고 이거 오셔가지고 자기 땅에 오셨어 자기 집에 오셨어 문 열어다 안녕 문 밖에 세워 어리석죠 그죠 어리석죠 왜 그럴까 왜 자기 땅에 오셨어?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 배처가 10절에 나와 10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이 땅이 주님께서 지으셨다 이 집을 주님께서 지으셨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어떻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몰라 주인이란 거 예수님 이 세상의 주인이란 거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란 거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란 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란 걸 모르는 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란 걸 모르는 거 그러니까 왜 주인인 걸 모르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5절. 빛이 어둠이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깨닫지 못한 어두웠어요.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 눈들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똑같아요. 오늘날도 송명희 시인 있죠. 송명희 시인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최덕신 씨가 곡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잠깐 감상합니다. 그 가사는 주보에 나와요. 주보의 시의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습니다. 우리 폭력의 손길이 그 몸을 멍들게 때렸으며 이 살인자의 본을 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다.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우리의 어두운 빛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인간, 선지자, 랍비 정도로만 그렇게 알았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 지금도 마찬가지. 로마 병정이 저렇게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했다. 내가 그랬다. 세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절에서 현수막도 걸어줍니다. 성탄. 그런데 부활절이 되어지면은 못 해줘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건 뭐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 틀려요. 크리스마스는 아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대속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저 영상은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어지면은 그 영화 정도 한 편 정도 봐요. 여러분 영성이 굉장히 영성이 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 도울 김용옥 씨가 요한복음을 강론한 내용을 보여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도 알아요. 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그를 대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알기는 알아도 조금 알기는 알아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 안 했다. 자기 집에 오셨는데도 영접 안 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 안 했다. 하나님 편으로 볼 땐 예수님 편으로 너무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십자가 사건은 적반하장 사건. 기막한 일, 기막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밀어내고, 배척하고,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자기 땅에 오면 이 세상 언어가 하나라도 주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인인데 왜 우리가 주인인 양 살아요? 왜 내가 주인인 양 사느냐고요? 죽으시죠. 여러분 신앙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싸움. 주인을 바꾸는 싸움이 신앙.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내려놔요. 그것이 돈이든 자녀든 생명이든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들게요. 돈요. 내 수중에 있다고 그게 내 돈이냐.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와요. 그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뼈빠지게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지혜롭게 장사를 했어. 그래도 고생고생해서 땀 흘렸어.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벌었느냐. 쌓아놓을 곳이 없어져. 운도 맞았고 때도 맞았고 노력도. 기존의 창고들이 조금 이제 다 헐어버렸어. 새로 막 짓는 쌓아둘 곳이 없고 다 채워놨어. 어느 정도 벌었느냐? 이 정도 벌었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쓸 돈을 마련했다고? 여러 해 또. 여기서 좀 원래 돈 벌면요 사람들이 조금 벌었어 이래요. 남들이 뭐라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겸손해져. 많이 벌었다 안 그래? 많이 벌었어. 밖에 없어 그래. 여러 해라는 거지. 죽을 때까지 먹거든 아무. 때까지 먹고도 남을 만큼 벌어놨어. 그러니까 뭐 하자고 이제부터.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 무슨 얘기예요? 가고 싶은데 다 가자.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사고 싶은 거 다 사자. 하고 싶다 하는 거. 여러분 로망 아니에요? 뭐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내 것인데. 이거 내 거야 내 거. 내가 땀 흘려 한 건데 내가. 내가 주인이지 뭐. 내가 주인이란 거야. 여러분 내 소유가 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안 한 거 아니에요? 내 소유란 거야. 내가 주인이란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 이제 왜? 아 믿을 만하니까. 이제 아 돈이 생겼어. 이제. 돈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들어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안 좋아. 수심이 가득하고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가 돈 좀 생겨봐. 갑자기 기뻐. 막 믿고 의지할 게 생겼어.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자신만만. 돈이 있다. 평안히 쉬고 이 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20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이 어떤 자?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일도 아니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어떻게 찾는다는 건 뭐예요?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그 길을 악물고 네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했던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 오면은 진리 아니에요? 내가 줬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라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주인이면 다지. 지금 이 사람은 물질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 자체도 그거 다 내 거다. 내가 전체적인 것을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도로 찾겠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찾겠다. 네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찾아간다. 생명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 나중에 가서 이제 참 내 소유권 주장하고 그 살다가 나중에 뺏기고 나서야 아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죽음이. 그리고 죽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죽어요. 아, 내 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 깨달아? 어리석은 자. 우리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좀 손해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두드리고 계시죠. 들고. 주인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설교 끝내면 좀 허전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뭐냐, 어떤 존재냐 말씀 또 해주시잖아요. 12절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였으나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네 도둑아, 너가 막 내 거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너가 잘못했으니 다 가져와, 다 뺏어야겠다. 그걸 끝나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야. 좀 열어봐. 너는 내 자녀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럼 주인보다 난 저런 걸 같아. 내가 이거 주인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좋아. 대통령도 좋지만 대통령 아들도 얼마나 좋아. 옛날에 왕자 공주 얼마나 좋아. 시애틀 시를 먹여 살리는 게 지금 이제 뭐 시애틀 출발해가지고 뭐 아마존도 있었지만 옛날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즈 빌 게이츠. 나 빌 게이츠 아들 부러워. 빌 게이츠가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빌 게이츠가 항상 생각하고 뭐 하는 거는 그 아들이죠. 아무리 뛰어난 인재를 할지라도 남이여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아들에게 이 기업을 인수시켜줄까? 어떻게 내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해줄까? 아들.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제시해 주는데 두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취득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방법. 방법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간단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영접하면, 두드리면 문만 열어주면, 여러분 마음 심정을 두드리는데 내가 좀 야 내가 너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고 네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고 싶고 내 너와 함께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다 주고 싶다. 나 좀 받아줄래? 아멘 하면은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 이거 갖고 조건 붙이면 안 돼요. 여기다가 조건을 뭐 붙이면 안 된다고.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너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을 내가 한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가 내 자녀가 된 것은 나로부터 그냥 된 거야. 이거 내가 그렇게 한다면 되는 거야. 말씀으로 팍 하나님께 못 박아주. 이게 믿으면 그냥 되는 거야. 믿어지는 분 아멘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냥 된대는 거야. 그러면 됐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신분적으로 됐어. 그런데 또 뭘 주신다고? 자녀된 권세. 안급 들고 오셨다.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셨어.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멘.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권세가 나와야지.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기 비밀이 있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자녀의 권세가 나왔어. 자녀의 권세가 뭐라고요? 자녀면 뭐라고? 상속자. 상속자야. 여러분 미국의 법이나 한국 양자로 입양이 되어져도 상속받아요. 우리 아들 예를 들어 조금 미안한데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태영이가 미국에 입양이 돼서 어덜트 어답션으로 성인 입양을 했어. 입양이 돼서 어렸을 때 다 해줬어. 학교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할머니 40년간 보잉사에서 근무하죠. 모르겠어요. 입양을 해놨어. 변호사 법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저희 상속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아버지 상속자라고. 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게 하신 주인이신 아버지의 자녀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의 상속자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것도 엄청난데 뭐라고 했어요? 다시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다. 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헬라어로 상속자라는 것은요, 스쿨레노모스. 무슨 뜻이냐? 함께 유산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공동 상속자네? 누구와 공동 상속자야? 세상에. 예수님과 공동.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 인간으로 오셨어. 예수님께 가지신 권세와 행했던 모든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 받은 상속권이요. 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셨어? 예수님께 주셨어.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셔.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와 함께 공동으로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받은 권세를 우리도 공동으로 받았다. 이게 너무 엄청나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 뭐가 문서가 있어야 되고 무슨 뭐가 있어야지 이게 뭐 돈으로 바꾸든지 뭐가 있어야지 땅으로 주든지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3절에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것도 안 믿어져요? 공동상속자라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어떻게 줬다고? 예수님이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상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믿어지시면 그냥 아멘 해봐요. 아멘 하면 그냥 무조건 되니까 그냥 아멘 해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생번 충정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신 거지. 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무지해서 아직도 모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단이 계속 미혹시켜. 계속 미혹시켜. 상속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마음하고 똑같은 사단이 집어넣어준 거야. 부정적인 마음을 가서 집어넣어. 그건 뭐 있어도 소용없는 거고 그렇게 주셨을까? 이런 거 안 믿어지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만 더 알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상속권. 이 권세, 자녀된 권세가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어디 있는 복을? 하늘에 있는 어떤 복을? 저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걸 갖게 되게 돼. 의무가 있어. 신령한 복이니까 영적인 유산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은요 이건 측정이 안 돼. 측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큰 댐이 무슨 댐이에요? 소양강 댐인가? 또 있어? 또 옛날 사람이야 소양강 댐밖에 모르. 그 위에 지은 거 모르. 미국 가면 후보 댐이라고 있어. 비 한 방울 안 나와도 LA 캘리포니아 이쪽에 비 한 방울 안 와도 그 댐이요 너무 커요. 거기서 얼마든지 물을 다 갖다 써. 영적인 유산은 거대한 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땐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 그 안에 있는 때만에 가둬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능력이든 힘이든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무작정 갖다 쓰면 돼. 믿음으로 무작정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인물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이 영적인 유산을 마음껏 갖다 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들은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그들은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물질을 풍성히 사용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때문에? 자녀된 권세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딴 거 없어. 이건 마음껏 갖다 쓰신 분이에요. 그게 위대한 사람. 우리의 하나님 주신 신령한 영적인 유산을 마음껏 사용하면은 위대한 생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결론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쓸 거예요? 상속권. 이 유업. 영적인 유산 어떻게 쓸 거냐고요? 요한은 14장 13절. 제대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할렐루야. 부활, 구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 믿음을 막 사용해. 시작하고 시도하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한테는 자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비굴하게 나가야 돼? 담대하게 나가야 돼? 사자처럼 막 구해, 아버지한테. 세상을 향해서 사자처럼 나가는 거야. 믿음 가지고. 그리하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지혜. 내가 영적인 이 만들어 많은 유산들을 마음 갖다 썰어 구하고 자꾸 두드렸어. 세상이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그냥 세워놓고 문도 안 열어주고 삶이 팍팍 힘들지 맨날 주님께서 주시는 거 이거 갖고 못 살고 맨날 내 노력과 의지 내 고집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한계잖아. 인간은 방법이 한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인간은 답이 두 개밖에 없어서 답답하다고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답은 무한대에 무한대.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어. 적반하장이 내 집에 왔는데 다 쫓아내 주님. 십자가의 모습. 자기를 배신한 인생들에게 인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되어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 날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너는 나와 같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식구가 되어주겠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두 내려놓고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싸움이라 그랬어요. 주인, 나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주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십니다.